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우뚝 걸린 깃발 벌럭이며 당신의 텅 빈 가슴으로 불어오는 더운 열기에 세찬 바람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 먼 대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 당신의 고요한 가슴으로 닥쳐오는 숨 가쁜 벗들의 말발굽 소리 누가 내게 손수건 한 장 던져주리요. 내 작은 가슴에 얹어주리요. 누가 내게 탈춤의 장단을 쳐주리요.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요.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번민의 시인이라도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방랑자처럼 하늘에 비낀 노을 바라보며 시인의 마을에 밤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요. 우산을 접고 비 맞아봐요. 하늘은 더욱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그늘진 마음에 빗뿌리는 젖은 대기에 애틋한 우수 누가 내게 다가와서 말 건네주리 내 작은 손 잡아주리요. 누가 내 운명의 길동무 되주리요. 어린 시인의 벗 되주리요.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번민의 시인이라도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